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신 전신 갑주로 입고 우리 무장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 전신 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6절 말씀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보세요. 여기 모든 것 위에라 말은 앞에 언급한 무기들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신경 그 다음에 발에는 복음의 신을 다 신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전한다 이야기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통했는지 기도로 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요즘 한국이 참 불안합니다. 북한이 수소 핵폭탄을 만들고 유엔 안보리 국가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북한이 수소핵이나 탄두를 자기들 개발 미사일에 장착하여서 쏘아올리면 1200km 사경 거리 안에 있는 한국, 미국, 한국, 일본, 미국 본토까지 초토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김정은이가 언제 누구에게 쏠지 종잡을 수 없기에 온 세계가 놀라고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핵이 없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MD 시스템,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히 미국이 한반도에 북한의 미사일을 쏘아서 요격시킬 수 있는 사드를 배치하고 패트릭 미사일이 지금 두 개 있는데 한 개 더 보강해서 세 개째를 설치하는 등 지금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일본, 이제 미국까지 상원, 하원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초강경 대북 제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폐쇄됐잖아요. 이에 맞춰서 지금 미국이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들, 돈을 끊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돈줄이 끊기고 궁지에 몰리면 북한 김정은이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한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에 의존해야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북한이 공격하더라도 무발 도발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수소든 탄두 미사일이든 핵이든 쏘아올리면 금방 미사일을 쏘아올려서 요격하여 소멸시키면 됩니다. 제가 지금 뭐 그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이 북한 핵이나 탄두 미사일도 지금 우리가 두렵지만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더 긴장해야 할 것은 마귀가 쏘는 불화살입니다. 아멘? 핵보다 무서워요. 불화살을 맞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장비들을 다 갖추고 무장하고 있어도 우리의 손에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영상을 띄워보세요. 여기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이 쏘는 불화살이 어떤 것인가 하면 화살 촉에 송지를 바릅니다. 송지를 발라서 그 다음에 노끈을 묶어서 거기다 불을 붙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게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이 불화살을 쏩니다. 적진을 향해서 한 명이 아니고 수천 수만 군대가 불화살을 동시에 쏘면 이 불화살이 날아갑니다. 그럼 불화살 맞는 그 개인은 개인만 죽는 것이 아니고 불화살이 떨어지는 집이나 건물이나 모든 그 지역이 초토화됩니다. 불로 다 살림을 받습니다. 엄청난 파워를 가집니다. 요즘 전쟁 나면 불화살을 쏘지 않습니다. 요즘은 기관총을 소화되고 폭탄 던지고 핵 던지지 그 당시에는 이 불화살만큼 무슨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화살에는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독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독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런 화살이 아니고 그 독을 바른 이 독화살을 맞으면 즉사입니다. 독화살이든 불화살이든 맞으면 치명적입니다. 마귀가 쏘는 이 불화살이 무서운 것은 언제 어디에서 누가 쏘는지 알 수 없고 사방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한쪽으로 날아오는 게 아니라 앞, 뒤, 뒤에 사방에서 날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불화살이 아닌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불화살을 갑시다 모든 불화살 하나의 불화살이 아닌 여러 수천 개의 불화살이 끊임없이 날아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긴장감을 여기 느끼세요. 이런 불화살을 내가 막지 못하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불화살이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그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멸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잖아요. 그 뭔가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소멸시키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믿음으로 그것을 막아내라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참 믿음 있다고 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언제 넘어지는가 하면 큰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때는요 오히려 정신을 차립니다. 아! 시험이 왔구나, 핍박이 왔구나 하고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이겨나갑니다. 근데 언제 그들이 넘어지는가 하면 안일하게 방심하고 있을 때 넘어집니다. 모든 일이 잘되고 평안하고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잠을 자다가 방심하다가 결국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지 못하고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신앙의 가장 위험한 점입니까? 안일함과 방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이기지 못하니라. 갑자기 멸망되니라.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는 것. 그 방심하고 있으면 무너지고 만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때와 그 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밤에 이르리니 내가 평안하다 하며 방심하고 잠을 자는 그때에 주님이 오심으로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귀의 불같은 시험도 불화살도 예비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에 너희는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있으며 너희가 가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패하고 부르시고 만다. 여러분, 이 탄두 미사일 이런 것들도 이게 쌓아 올리면 이게 즉각적으로 말해 이게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이게 폭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쏘는 이 불화살이 지금 날아오는데 날아와서 내 몸에 맞기 전에 그 불화살을 막아내야지 살지 불화살을 맞으면 이길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막기 전에 내가 오기 전에 그걸 막아내야 돼.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어떤 것인지 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지 못하고 넘어진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다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가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를 우리가 하나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불화살이 계속해서 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들어옵니다. 무엇을 통해서? 생각입니다. 그 좋은 예가 가르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 따라가다가 어느 날 마귀가 그 마음 속에 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불화살을 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어요. 무슨 생각?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음속에 넣은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가 유다에게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이때 가룟 유다가 마귀가 쏘는 이 악한 생각을 마음속에 떨쳐버렸다고 한다면 예수를 팔아 넘기는 악한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으로 죄짓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입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고 죄를 짓게 한다. 그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보십시오. 따라서 악한 생각. 따라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악독, 속임, 엄탕, 질투, 비방, 우매함.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물을 통하여서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짓는다. 마귀가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를 팔려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엄만한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결국 엄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그 사람을 죽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속이려는 사기치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고 결국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악한 생각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쏜 불화살을 빠진 것입니다. 오늘 전사는 듣기도 했지만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그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가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살면, 멸망이에요, 멸망. 영의 생각을 따라 살면, 그 결과는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럼 마귀는요 우리 속에 계속해서 육신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 이걸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떨쳐버리지 않으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내 모든 것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악한 생각인가 선한 생각인가를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악한 생각, 죄된 생각으로 판단되면 지금 마귀가 나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패로 그 생각들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깨어있으면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지지가 않아요. 생각이 스쳐지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의 방패로 쳐내고, 마이크를 쳐내는 게 아니고, 제가 자꾸 흥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지금 생각, 설치는 생각들을 다 생각을 그냥 설치지 않고, 걸리지 않고 모든 생각을 내 마음속에 계속 품고 살면 번민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악한 생각, 엄난한 생각, 이 죄된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내가 생각하게 되면 결국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마귀가 지금 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계속해서 엉뚱한 생각을 좀 집어넣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여기 앉으시면서 밖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오늘 예배 맞춰 가면 뭐 할까? 어디 갈까? 마음 별일 생각하고 앉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보통 잡다한 생각하도록 우리 학생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날마다 우리 향 수화되는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 공격하는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 마귀가 우리가 쏘는 화살은 유혹의 불화살. 그 좋은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강한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방심하다가 영적으로 해이해졌을 때에, 나태해졌을 때에 마귀가 쏜 유혹의 불화살을 맞고 남의 여자를 강간합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에까지 죽입니다. 살인죄까지 범하는 악한 사람이 됩니다. 한순간이에요. 삼손 보세요. 삼손. 삼손이 힘이 장사였습니다. 이 삼손도 누구에게 넘어집니까? 마귀가 덜릴라, 여자 이름은 덜릴라라는 그런 매혹스러운 여자를 이용하여서 유혹의 불화살을 맞고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여자들 조심하세요. 뺄 수 없어요. 뭐 능력이 있는 영적인 목사님도 넘어져요.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삼손도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불화살을 쏘아대고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고 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마귀의 유혹의 불화살을 막는 것도 믿음의 방패입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 다른 방법 없어요. 요셉을 보세요. 자, 마귀가 요셉에게도 보디발의 매혹적인 아내를 이용하여 유혹의 불화살을 쏘아대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유혹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매일 찾아와서 요셉이 눈꼬리를 치며 나와 잠을 같이 자자고 동참하자고 그렇게 꼬리를 흔들어댈 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들어보세요. 여자여,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어느 남자가 매혹적인 여자가 매일 밤마다 찾아와서 나와 같이 자자고 하는데 그 유혹 뿌리칠 장사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자신이 없어요. 정말 자신이 없어요. 우리 와이프도 예쁘지만 내보다 이 와이프보다 더 예쁜 정말 미혹적인 여자가 그것도 한 번 아니고 매일 밤마다 찾아와서 목사님하고 꼴찌고 하면 저 자신이 없어요. 근데 요새 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겪자. 은혜를 베푼 보디발에게, 주인에게 그 은혜를 배신할 수 없고 그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 안에. 아멘. 유혹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물리쳤습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로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거죠. 요셉이 가졌던 이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있으면 돈의 유혹도, 물질의 유혹도, 여자의 유혹도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믿음의 방패로 유혹을 이기세요. 아멘. 검은 돈 받지 마세요. 그 다음은 의심과 낙심의 불화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신앙의 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됩니까? 또 기도 잘 하다가도 아유 내가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한다고 하면 되나? 자꾸 이렇게 해가 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도 그만두고 또 선을 행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것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누가 알아주기나 해? 사람들 알아주기 위해서 합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막 계속 좋은 일 하다가도 안 합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면 지금 그 순간은 마귀가 나를 향해서 의심과 낙심의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실 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모든 선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선한 행위, 기도, 구제, 봉사, 선행, 포괄적인 선을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망치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교회를 섬기다가 낙심하여 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소리 한다고 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서 하는 일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여서 넘어지게 하려고서는 불화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잘 예를 들지만 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죠. 마틴 루터가 이 거대한 카톨릭을 대항하면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적의 공격들이 있겠습니까? 이 루터인들 그 많은 공격을 받아서 낙심하여서 좌절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쭉 늘어져서 어깨가 쭉 힘없이 들어오는 내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놀라서 누가 집에 누가 죽었느냐고 당신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루터의 아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나님이 왜 돌아가셨다? 당신 지금 정신이 돈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막 역적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때 이 지혜로운 루터의 아내가 루터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는 거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루트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아,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약해진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마침내 그 모든 적들을 이기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낸다는 사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세요. 돌아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유일한 무기는 믿음의 방패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이 가진 방패를 보면 크기가 75, 120cm 될 정도로 큽니다. 보시다시피 병사들의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이 큰 방패예요. 그러니까 방패 뒤로 숨으면 어떤 것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이렇게 구름 혼자 치지 않고 구름을 만듭니다. 구름 만들어 가지고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가운데 방패 위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앞, 위 다 방패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요새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방패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앞에 나서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는 나의 신념이나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귀에 숨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싸우지 말고 그러면 어떤 마귀의 공격도 내가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방패가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을 믿는 이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로다. 할렐루야. 두루할 것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불심을 주고 불화살을 쏘아대도 두루할 것이 없어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파괴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환난 날에 피난자가 되시는 여호와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한 날에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소멸하며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